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엽서 중에요. FM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정은임이가 누구냐, 이 아침 TV에서 날씨 알려주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절 소개하면요. 아, 저는 올해 MBC에 들어온 아나운서입니다. 그리고 TV에서 아침 날씨를 전해주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고요. 그런데요, 그 아침에 TV 날씨를 보면서 깨어나서 밤에는 영화 음악을 듣고 주무신다는 분,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런 분들께는 제가 하루를 열고 하루를 닫아주는 그런 사람이 된 셈이네요. 글쎄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방송에 대한 책임, 더욱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만큼 여러분들도 변함없이 이 FM 영화음악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힘과 희망을 주는 소설이죠. 소설 토정 비결이요? 한국인이라면 읽어야 할 책 아닌가요? 전 감동으로 밤을 꼬박 샜어요. 선도의 대가 토정 이지함. 그 목소리가 들려온다. 소설 토정 비결. 도서출판 해냄. Life is your restaurant, and I'm your manager. Come on, whisper what it is you want. You ain't never had a friend like me. Yes, sir, we pride ourselves on service. You're the boss, the king, the shy. Say what you wish, it's yours, true dish. About a little more baklava. Pass on my column, eh? Try all of column B. I'm in the mood to help you, dude. You ain't never had a friend like me. Oh my. No, no. Can your friends do this? Can your friends do that? Can your friends pull this off their little hat? Can your friends go woo? Well, look at here. Can your friends go abracadabra? Let it rip! And then make the sucker disappear. Oh, just hit that back door, buggy high. Answer all your business, man. You got me bona fide, certified. You got a genie for a child to pay. I got a power of urge to help you out. So what you wish, I really want to know. You got a list that's 3 miles long, no doubt. Well, all you got to do is rub like a soul. Mr. Lannister, have you wish off 2 or 3? I'm on the job, you big nabob. You ain't never had a friend, never had a friend. You ain't never had a friend, never had a friend. You ain't never had a friend like me. You ain't never had a friend like me. 방금 들으신 곡은 그 월트 디즈니사가 최근에 제작한 만화 영화 알라딘 중에 삽입된 곡인데요. 재밌게도 이 만화 영화에서 램프의 수호신 자파 목소리의 주인공은 로빈 윌리엄스랍니다. 그가 이 세상에 나 같은 친구 어딨어? 라고 재밌고 장난스럽게 부른 노래 Friend Like Me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그 연기력이 훌륭하다고 뽑아주신 배우 베스트 10의 10위는요. 푸근하고 다정한 아저씨 로빈 윌리엄스입니다. 국내에서는 죽은 시인의 사회 이후에 사랑의 기적, 후크 이런 영화들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죠. 연기자는 역시 어떤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맡느냐 이것에 따라 그 이미지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엽서 가운데는요. 이 로빈 윌리엄스라는 이름 대신에 키팅 선생님 이렇게 써주신 분도 계셨거든요. 언제나 이해심도 많고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감싸줄 것 같은 그것이 바로 그에 대한 느낌인데요. 실제로는 그는 알코올과 코카인 중독 때문에 오랜 기간 슬럼프에 빠져 있었죠. 죽은 시인의 사회, 이 영화가 이런 그의 재기작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9위는요. 할리우드 지성파 배우를 대표하는 여자 연기자 조디 포스터입니다. 모두 303표를 얻었네요. 한동안 영화 출연이 뜸하던 그녀가 영화 피고인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더니 곧바로 양들의 침묵, 꼬마 천재 테이트 이런 작품에 연이어서 등장했었죠. 그 외모도 뛰어나지만요. 얼굴 전체에 흐르는 기품, 지성미 게다가 당당한 그 자신감 이런 것들이 참 마음에 들어요. 피고인과 양들의 침묵으로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두 번이나 탔었죠. 그만큼 연기력도 만만찮은 연기자입니다.

예, 배철수 음악 캠프의 DJ 배철수 씨는요, 약간 모자라 보인다,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라는 점에서 브루스 윌리스를 최고의 배우로 뽑으셨는데요. 글쎄요, 그 조금 비뚤어진 입가에서 번지는 미소, 이 미소가 이 배우의 최대 매력이 아닌가 싶네요. 헐리우드 액션 영화의 새로운 영웅 브루스 윌리스가 8위를 차지했습니다. 뛰어난 미남 스타는 아니지만요, 그 어떤 위험에 처해도 항상 여유를 잃지 않고 장난꾸러기처럼 행동하는 그에게 글쎄 반하지 않을 도리가 없죠. 다이하드로 시작된 그의 열기, 마지막 보이스카웃, 이 영화에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드스노크라든지 죽어야 사는 여자, 이 영화에서는 그의 진가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었죠. 역시 그는 내면 연기보다는 티격태격하는 액션 연기가 아직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한 실패작, 영화 허드스노크 중에서 듣습니다. Swinging on a Star. 영화 속에서 브루스 윌리스와 데니 아일로가 함께 불렀죠. Would you like to swing on a star? Carry moonbeams home in a jar. And be better off than you are. Oh, won't you rather be a mule? A mule is an animal with long funny ears. He kicks up at anything he hears. His back is brawny and his brain is weak. He's just plain stupid with a stubborn streak. And by the way, if you hate to go to school, shh, you may grow up to be a mule. Or would you like to swing on a star? Carry moonbeams home in a jar. Be a fish. A fish is an animal that swims in a brook. You can't write his name or read a book. To fool the people is his only thought. And though he's slippery, he still gets caught. If that sort of life is what you wish, you may grow up to be a fish. Delish. Or would you like to swim or stop? Have you made games home in a jar? And be better off than you are. Or would you rather be a pig? A pig is an animal with dirt on his face. His shoes are a terrible disgrace. He's got no manners when he eats his food. He's fat and lazy and extremely rude. But if you don't care a feather or a fig, you may grow up to be a pig. Monkeys on in the zoo. Every day you see quite a few. So you see, it's all up to you. You could be better than you are. You could be swinging on a star. You could be swinging on a star. You could be swinging on a star. Tommy, yes, Eddie. You could be swinging on a star. You could be swinging on a star. You could be swinging on a star, my man. Hey, don't I know it? You could be swinging on a star. You could be swinging on a star. Let's take it home. You could be swinging on a star. 목소리에도 장난기가 가득하죠. 하지만 노래는 참 잘해요. 영화 허드스노크 중에서 브루스와 데니 아일로가 부른 스윙잉 온 어 스타였습니다. 국내에 소개되는 영화들이 대부분 미국 권 안에 있어서 그런지요. 이 순위 안에 든 배우들도 헐리우드 쪽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베스트 10에 들지는 않았지만요.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은 비헐리우드 연기자들도 좀 있습니다. 그 댄싱 히어로의 폴 머큐리오가 그 중에서 단연 으뜸이고요. 모두 225표를 얻어서 전체 13위를 차지했는데요. 우리에게 처음 소개되는 탓에 오히려 더 신선했고요. 그 조금은 반질반질한 헐리우드 배우에 비해서는 거친 듯한 모습이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뛰어난 그의 춤솜씨, 강렬한 눈빛,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뺏은 것 같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란 사실, 여기에 놀랐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연인, 영화 연인의 제인 마치 역시 단 한 작품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42위고요. 홍콩 쪽에서는 여배우 임청하가 최고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네요. 전체 16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현재 홍콩에서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는 그녀의 열기 그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현대물이나 사극 모두에서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아, 남자로는요. 유덕화가 111표를 얻어서 23위고요. 그 뒤는 장국영이 9표 차이로 25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7위로 넘어갈까요? 7위는요. 비헐리우드권 배우인데요. 그 시라노, 당통, 149의 콜럼버스 이런 주로 굵직한 전기 영화에서 그 빛을 발휘하고 있는 제라르드 파르디우가 차지했습니다. 프랑스 연기자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순위 안에 들어서 프랑스 영화인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배우입니다. 로렌스 올리비에 이후 최고의 연기자로 꼽히고 있는 르파르디우. 그 누구보다도 화면 속에서 뿜어내는 에너지가 큰 배우입니다. 거리의 불황자였던 과거를 딛고 독학으로 모든 지식을 섭렵했다고 하죠. 자, 이 제라르 르파르디우가 출연도 하고 노래까지 부른 영화가 있습니다. 아빠는 나의 영웅 중에서 듣습니다. 사바. 사바 Et même si ça va pas Ça va Quand même Pourquoi Tu me regardes avec ces yeux là Je t'en veux pas Je sais Tu m'aimes Les filles Et leur papa C'est des drôles De fiançailles Et puis Le temps de s'aimer un peu Faut qu'elle s'en aille Mais ça Je le savais bien avant toi Ça va Et même si ça va pas Ça va Quand même Tu vois Quartier libre, je vais pouvoir vivre comme je vivais avant toi. Ça va. Tu peux partir tranquille. Ça va. Je vais faire un tour en ville. Fais pas. Ça va. Ça va. 영화 아빠는 나의 영웅 중에서 제라르 드파르디우가 불렀습니다. 자, 이제 6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한 작품으로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배우인데요. 샤론 스톤입니다. 여배우들 중에서는 전체 2위를 차지했네요. 그 영화 원초적 본능에서 보여준 그녀의 매력, 대단한 것이었죠. 다소 뇌세적인 눈빛으로 살인을 조종하던 미모의 여인. 하지만 관객이 그녀를 미워하거나 싫어할 수가 없게끔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외모에서도 보여지듯이 그 오랫동안 모델 일을 하다가 배우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34살의 나이가 좀 많긴 하지만요. 아름다움은 여전한 샤론 스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엽서 가운데는요. 샤론 스톤 생각만 해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다 그런 분이 계셨는데요. 아마 남자분이시겠죠? 영화 원초적 본능의 맨 마지막 장면 기억나세요? 그 형사 마이클 더글러스가 말합니다. 밍크처럼 자식 낳고 오손도손 살고 싶다고요. 아마 이게 인간의 원초적 본능 아닐까요? 이 장면에서 영화는요, 우리를 또 한번 혼란시킵니다. 그때 샤론 스톤이 침대 밑에 얼음 송곳 쪽으로 손을 뻗치지요. 자, 그 마지막 장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감상하시고요. 영화 속에서 디스코텍에서 흘러나오던 노래 블루 들으시겠습니다. 라또허의 연주한 노래입니다. What do we do now, Nick? Flap like minks. Raise rugrats and live happily ever after. Hey, rugrats. Fuck like minks. Forget the rugrats and live happily ever after. Thank you. 영화 원초적 본능 중에서 블루 라토가의 연주였습니다. 자, 이제 참고로 50위권 안에 든 국내 연기자들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누가 뭐래도 영화계의 최고 스타죠. 안선기 씨가 모두 189표를 얻어서 전체 14위고요. 이경영 씨가 25위로 그 뒤를 바싹 뒤쫓고 있습니다. 여배우로선 최진실 씨가 34위로 단연 돋보입니다. 아, 그 외에도 50위권 안에는 들지 않았지만요. 여러분이 많이 호응해 주신 그런 배우들이 있습니다. 여배우로서는 고두심 씨, 김미숙 씨, 배종옥, 심혜진 씨 등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남자 배우는 박중훈, 문성근, 최민수 씨 이런 분들이 비교적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아, 그런데요. 여러분께서요. 남포동이란 이름을 적어주신 분도 계신데요. 이 남포동 씨 기억나십니까? TV 드라마 제5열에서 코믹한 연기를 보여준 배우죠. 아주 개성 있는 그런 배우인데요. 서울 도봉구의 김태영 씨가 이 오락성과 작품이 뛰어난 외국 영화도 좋지만 우리 영화를 더 사랑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배우 남포동 씨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김태영 씨가 한국 영화인 여러분 힘내세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자, 이제 5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남성미를 자랑하는 액션 스타들이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5위는 리셀 웨폰 시리즈의 주인공 멜 깁슨입니다. 모두 339표를 얻었습니다. 이 올 한 해에 멜 깁슨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왔었죠. 그의 매력이 가장 돋보였던 리셀 웨폰 3편과 또 전혀 다른 이미지를 선보인 햄릿 이 두 영화였는데요. 이 두 작품 모두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멜 깁슨의 인기도 상당히 고조된 듯한 느낌입니다. 자, 리셀 웨폰 3편 중에서 듣습니다. It's Probably Me. 스팅과 에릭 크립튼이 부릅니다. 'Hug yourself on the cold, cold ground. You wake the morning in a stranger's coat, but no one would you see. You ask yourself, who'd watch for me? My only friend, who could it be? It's hard to say it, I hate to say it, but it's probably me. When your belly's empty and the hunger's so real, you're too proud to beg and too dumb to steal. You search the city for your only friend, but no one will you see. Ask yourself, who'd watch for me? A solitary voice to speak out and set me free. I hate to say it, I hate to say it, but it's probably me. You're not the easiest person I ever got to know. It was hard for us both. That I feel in sure, some would say, I should let you go your way, you only make me cry. Well, if there's one guy, just one guy, who laid down his life for you and I, I hate to say it, I hate to say it, but it's probably thank you. 현재 4위입니다. 맡은 역할마다 철저히 변신하는 카멜레온 액터. 바로 로버트 드니로가 차지했습니다. 배우들은 저마다의 독특한 개성으로 고정 팬들을 확보하고 있어서 그런지요. 순위간의 표차가 사실 거의 없네요. 로버트 드니로 역시 이 5위인 멜 깁슨과는 6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케이프 피어의 맥스 케이리 역으로 팬들에게 더욱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그 악역에 너무 잘 맞아서 오히려 섬찟할 정도였습니다. 로버트 드니로가 출연한다. 이렇게 하면 우선은 안심이 되는 이 믿음이 그의 인기 비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MBC FM의 DJ 이분도 역시 같은 생각인 모양이죠. 안녕하세요.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MBC FM 최명길의 음악사랑의 DJ를 맡고 있는 최명길입니다. 이렇게 밤 시간대 여러분들을 만나 뵈서 반갑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배우는요. 일편단심입니다. 남자 배우로는 로버트 드니로를 가장 좋아해요. 글쎄요, 뭐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의 연기를 봐왔고 가장 감명 깊게 봤던 영화로는 아마 디어 헌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미션도 그랬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좋으냐 로버트 드니로가. 물론 다른 배우들도 열심히 자기 연기를 잘하지만은 로버트 드니로만큼 자기 변신이 완벽한 그런 배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있어도 그 눈빛에서 모든 게 우러나오는 그런 느낌, 그리고 강인함, 그리고 항상 열심히 한다는 그런 모습이 가장 참 좋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형태라는 그런 말은 좀 우습겠지만은 일단은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참 좋아요. 항상 변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연기자로서 아마 좋은 거겠지요. 자, 이제 3위입니다. 여전히 그녀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네요. 헐리우드의 신데렐라 줄리아 로버츠가 414표를 얻어서 여배우 중에서는 1위, 그리고 전체로서는 3위에 올랐습니다. 영화 후크에서 그 팅커벨 요정으로는 사실 좀 덜 깜찍했죠. 하지만 그 큰 입으로 커다랗게 웃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녀가 좋아지죠.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영화 적과의 동침 중에서 듣습니다. 벤 모리슨이 부르는 Brown Eyed Girl. Hey, where did we go? Days when the rains came down in the hollow, playing a new game, laughing and running, hey, hey, skipping and jumping in the misty morning fog with our hearts that thumping, and you, a brown eyed girl. And whatever happened to Tuesday and so slow, gone down the old man with a transistor radio, standing in the sunlight laughing, hiding behind a rainbow's wall, slipping and sliding all along the waterfall with you, a brown-eyed girl. We used to sing sh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 La-di-da. green grass behind the stadium with you. My brown eyed girl, you my brown eyed girl, do you remember when we used to sing sh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sh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영화 적과의 동침 중에서 Brown Eyed Girl, 벤 모리슨이 불렀습니다. 아, 이제 2위와 1위 두 사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잠시 여기서 특이한 엽서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영화, 우리 영화죠. 미스터 맘마의 꼬마 김민형 군을 올해 최고의 배우로 꼽아주신 분이 세 분 계십니다. 아마 김민형 군의 엄마, 아빠 그리고 동네 친구분이 보낸 게 아닐까요? 자, 이처럼 꼬마 스타로는요. 나홀로 집에이 맥컬리 컬킨이 186표를 얻어서 전체 15위를 차지했고요. 영화 마이걸에서 그와 함께 공연했던 안나 클럼스키는 4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특이하게 그 만화영화 미녀와 야수 중에서요. 미녀 벨을 최고의 연기자라고 뽑아주신 분이 무려 3분이나 계십니다. 아, 그럼 여기서 그 MBC AM FM의 DJ분들은 과연 어떤 연기자를 최고의 배우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FM 모닝쇼의 유열 씨입니다. 영화 배우, 저는 저의 그 코 때문인지 저의 코를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알파치노와 좀 깊은 인연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학교 때 뭐 여러 가지 영화 배우 별명이 있었습니다. 뭐 아랑드롱이랄지 알파치노랄지. 벌써 제 앞에 앉으신 프로듀서께서 웃으시는데 제 별명이 알파치노였습니다. 제가 영화 대부를 참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대부 1편에서의 그 알파치노의 그 이미지는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대부 스카페이스, 또 Sea of Love, 그리고 뭐 스퀘어 크로우, 또 등등의 그런 많은 영화들에 출연했었죠. 알파치노 생각보다는 상당히 그 변신에 능한 그런 배우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만 저는 제게 남아있는 이미지는 상당히 그 남성적이고 그리고 과묵한 연기 그리고 표정의 그 연기가 참 좋다고 느꼈었습니다. 많은 영화배우들이 많은 변신을 하지만 그렇게 자기 색깔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변신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키도 크지 않은 사람이고 어쩌면은 동양적인 그런 느낌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배우겠죠. 알파치노, 남성적인 이미지 그 하나만으로도 저는 그 사람을 제일 꼽고 싶습니다. 아유, 유열 씨와 코가 닮은 배우. 안타깝네요. 알파치노는요, 30표를 얻어서 50위권 밖으로 밀려났거든요. 자, 다음은 FM의 내 친구 김현주 씨가 꼽은 영화배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배우요. 글쎄요, 영화에 관한 얘기니까 영화배우 말씀을 드려야겠죠. 먼저 우리나라 경우에는 보면은 영화배우, 또 가수, 그리고 TV 연기자 구분을 이렇게 나누는데 많은 분들이 영화배우와 가수는 분명히 구분을 해주시면서 TV 연기자들한테 그냥 탤런트라는 그 명칭을 쓰시잖아요. 글쎄요, 탤런트, 제가 생각하는 미국의 탤런트란 바로 배트 미들러가 아닐까 싶어요. 영화, 우리나라에 상영된 영화, 뭐, 비치스도 그랬고, 특히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 배트 미들러가 얼마나 정말 재주꾼인가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뛰어난 연기, 그리고 그녀의 어떤 화려하지 않은 외모를, 자신의 재능으로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할 수 있는 배우라면은, 배트 미들러를 꼽고 싶어요. 아, 김현주 씨는 배트 미들러를 가장 존경하는 배우로 꼽아주셨는데요. 배트 미들러 역시 6표를 얻어서요. 50위권 저 멀리로 밀려났네요. 자, 이제 2위를 그럼 말씀드릴게요. 헐리우드의 미남 스타 톰 크루즈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작품과 감독 선택이 아주 까다로운 것으로 소문나 있죠. 주로 미국인의 정서나 의식을 대표하는 역할로 등장하는데요. 이 점이 그만의 인기 관리 비결입니다. 자, 드디어 1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배우를 꼽아주셨는데요. 아마 그의 작품이 연이어서 국내 개봉된 그런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총 1,236표를 얻은 케빈 코스트너입니다. 실베스타 스텔론,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근육질의 람보형 영웅이라면요. 그는 아주 평범하고 인간적인 미국인들의 영웅이죠. 외모에서도 그다지 특별한 개성이 느껴지지 않는 케빈 커스트너. 하지만 이 점을 좋아한다고 여러분들이 써주셨네요. 늑대와 춤을 이후에 JFK, 바디가드에 이르기까지요. 정말 진실과 약자의 편에 서서 세상을 살아가려는 그의 역할. 그 자체가 큰 인기를 끄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영 중이죠. 케빈 커스트너 주연의 영화 바디가드 중에서 듣습니다. 케니쥬의 색소폰 그리고 아론 네빌의 목소리가 아주 멋있게 어울려지는 곡이죠. Even if my heart would break, 비록 내 마음이 찢어질지라도. I've been around this world, I've been a lot of places, seen a million faces in a thousand times. But when I looked into your eyes, I knew I found heaven, and I've been wanting to tell you, I'm never gonna let you go. It may be winter and heat and but what I'm feeling is summer in my heart. Is it too familiar to say I love you? Would you be suspicious if I asked your name? Tell me, what would it take to really convince you that I'm gonna love you? Even if my heart would break, I see a better day. I can feel it coming. I can hear it coming in the wind tonight. Could you turn this man into a true believer of you? When you left your traces on that moonlit night. It may be winter and heat up, but when I'm with you, it's summer in my heart. Is it too familiar to say I love you? Would you be suspicious if I asked your name? Tell me, what would it take to really convince you that I'm gonna love you even if my heart would break? Let the mountains tumble, tumble to the sea. Let the rivers overflow, it won't bother me. Let the stars go out tonight, 'cause I can see them in your eyes. And I'm gonna love you, even if my heart would break. Is it too familiar to say I love you? Would you be if I asked your name? Tell me, what would it take to really convince you that I'm gonna love you, even if my heart would break? 여러분이 뽑아주신 올해 최고의 배우 케빈 코스너가 주연했던 영화 버디가드 중에서 들었습니다. 케니지와 아론 네빌의 아주 멋진 조화로 이루어진 노래 Even If My Heart Would Break 들으셨습니다. 자, 내일은요 저희 특집 방송의 총결산 바로 영화 음악 베스트 10을 방송해드립니다. 이제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내일도 마저 들어주시겠죠?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